어서 나와 빨리 나와 뛰어놀자 하늘 다 털어 hey. 너와 나와 모두 나와 같이 놀자 불림 더 키워 눈을 떠 저 만난 세상처럼 날 깨워 파티를 시작할게 네 이름 따라 you and me 걱정이 날려 저 멀리 제 멋대로 dance with me 머리를 흔들어 더 높이 꿈꿔왔던 날이야 행복해지는 이 순간 밤새도록 신나게 put your head up in the air put your head up in the air 위를 나는 기분 Put your hair up, put your hands up 세상을 흔들어 boom boom 더 즐겁게 춤추네 좀 더 볼륨 up 몰랐던 온 세상이 널 손짓해 이토록 아름답고 즐거워 새롭게 만들어갈 이야기 모든 게 신나는 노래가 돼 이름 따라 you and me 걱정을 날려봐 저 멀리 정말 짜릿해 불타올라 뜨겁게 불꽃이 빵빵 터지게 hey, 뛰어보자 뜨겁게 소리 질러도 좋아 신발 벗어도 좋아 꿈을 대지 말고 꿈을 펼치자 alright 멋지게 놀아보는 거야 사인 트랙스 돌아보는 거야 먹고 쏟아지는 빛 그 아래 춤춰 기다려온 만큼 이 밤 끝날 때까지 Let's get together 멈출 수 없어 밤새도록 신나게 이름